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200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또 선지서에 이르는 여러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았는데, 아담과 또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에 이르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또 그 사람으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서 자신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도우라는 귀한 라다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들을 주목해 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부르시는 하나님과 또 응답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창조하셨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존귀하게 그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또 귀하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악의 원리를 따라서 응답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것과는 거스려서 피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 창조 가운데 가장 큰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복기해 봄으로써 그 역사의 이야기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삶과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을 또 가늠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200 성경 읽기를 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구약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역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러한 응답을 선택합니다.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그곳에 그 니느웨,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도시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중앙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오른쪽 동쪽으로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 요나는 어느 쪽으로 갔는가? 정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는 지금 대략 스페인의 어떤 도시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요나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망가는 그 길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하나씩 하나씩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욥바로 항구 도시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저 다시스는 그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서 그 땅끝과 같은 저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 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용과 또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바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아주 적절하게 그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백삿을 다 주고 배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선지서라 그러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특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정작 가야 할 곳 또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그 특이한 일을 성경은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듯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쓰고 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라는 표현을 세 번씩이나 쓰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요나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의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특별한 사명까지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또 라다의 사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고 그것은 내 사명이 아니라고 그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어찌 보면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드러내주는 것이죠. 사실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가 부름받은 가야 할 그 니느웨는 그 조국을 압제하는 나라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니느웨로 가지 않은 요나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든 또 교회로 인해서든 아니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겪은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든 가까운 친지로 인해서든 왠지 하나님이 싫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또 말하는 것 그거에는 오히려 더 역반응을 보여서 도망치려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달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더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어버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은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계시고 땅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있죠. 어쩌면 요나의 이름처럼, 아니 요나처럼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 그럽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으로도 쓰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비둘기는 어리석고 지각 없는 짐승을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고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비둘기, 요나는 자신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미떼의 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에도 부자 형자는 부할 부자, 형통할 형자. 그래서 아마도 부가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뜻에서 지으신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지으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어떤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아미떼라는 뜻은 나의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나의 신실함.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의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두고 보실 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아들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서 그 부름받은 사명을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거스려서 비둘기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 한다면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정작 다른 것에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와 이 선지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 읽기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라다의 사명을 부름받은, 그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하고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장을 가시면요, 이 요나서에 가면은 이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거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여차여차해서 이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 택하신 백성과 그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을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경우처럼 요나를 바닥에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아니 스스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 그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세요. 거기 본문에 있습니다. 예, 요나서 2장 3절 말씀. 예, 이날 앞으로 가면 있어요. 예. 없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쭉 넘어가 주세요. 예, 요나서 2장 3절.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신이 그 바닷속에 빠져서 그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깊은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던지신 거다, 이렇게 요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바닥에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 우리 스스로가 바닥에 치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닥에 떨어지는 그 경험이 놀랍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고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닥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자신이 지금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때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것이 내가 자처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으로 밀어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이 요나가 경험하고 직면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물이 지금 닥치고 큰 풍랑이 일어서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요나처럼 내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 그러한 시도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요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 바닥에서 요나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닥입니다. 바닥에서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도저히 내 마음조차도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때 여호와를 생각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전에 미쳤다,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고사하고 우리의 영혼마저도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바닥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요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해 보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내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찾아야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시간이 나면은 내가 나가주겠나라고 아량을 베푸는 식의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매주일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죽게 미쳤고 주의 성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처럼,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피곤하고 내가 내 육신이 피곤해서 드러눕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심지어 내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어떤 바닥을 치고 있고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들지라도 여전히 살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요나를 통해서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살 길인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거기에 행복과 충만한 삶이 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나 혼자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사마귀가 뭡니까? 네, 사탄마귀, 귀신. 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스스로 한번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결심을 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한번 살 길을 마련해 보겠다. 그것은 일시적인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참 살 길을 주지 못합니다. 사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죠. 그렇게 하면 너가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추기지만 이 요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교만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날 때, 내가 가능할 때, 그럴 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늦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가 가능하다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깊은 바닷속 밑바닥에 빠지는 것이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 바닥조차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괴로우십니까? 그때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선언입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건져내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 물고기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육지로 쏟아내시는 것이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시죠.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바닥의 자리에서 또 깊은 그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거든 그래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거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부터 이제 다시금 땅으로 쏟아내 주시죠. 그때 3장 1절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라는 단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겁니다. 1장 1절에서도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런데 3장 1절에서 다시금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장에서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라다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소위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여러분 모세.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지내다가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40년을 광야에서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과 갈멜산 전투에서 멋진 승리를 합니다. 850이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이세벨이 기세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나만 남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지만 그가 평안을 누릴 때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여인에게 향합니다.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나락으로 그의 가문과 그의 역사는 땅을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우리가 이제 구약 읽기 해서 신약으로 가겠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패했던 역사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실패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이 요나처럼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도의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 자신, 그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그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볼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장차 도달하게 될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죄에 맞서지 못하고 깨지고 무너진 그 순간을 나의 가치로 평가하시기보다는 무너지고 깨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가치로 평가하시고 그래서 그 수준에 걸맞는 사람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래를 보시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 생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한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경 속 요나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그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넘어졌다가 혹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거든 요나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에 잘 부응하는 신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 있는 삶, 그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그 자리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